음악과 기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끝없이 울려 퍼지라 청년강국의 위엉떨치며 노래가 울립니다. 말리마 속도 창조의 불길 세차게 나르치는 이 땅에 청년강국의 위엉 높이 떨치며 부르는 우리 청춘들의 노래가 하늘 땅을 진감하며 끝없이 울려 퍼집니다. 조선청년운동의 장찬 역사. 이는 절세비인들의 손길 아래 솟구치는 애국의 힘과 열정으로 세인을 경탄시키는 표력과 기적을 아로새겨온 긍지럽고 자랑스러운 승리의 역사입니다. 돌이켜볼수록 조국 앞에 시련과 난관이 막아설 때마다 불타는 심장으로 승리의 돌파구를 앞장서 해친 열혈의 투사들은 과연 누구들이었습니까? 위대한 수령님의 용도 밑에 조국 해방의 역사적 위협을 안아온 투사들, 수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대비할 수 없는 미제국주의와의 표린 전쟁에서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쳐 싸워 빛나는 승리를 안아온 영웅 전사들이 다름 아닌 전 세대의 열혈 청년들이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용도 밑에 고난의 행군 강행군이라는 역사의 시련을 이겨내고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대통로를 열어제낀 영웅적인 투쟁 사이도 이 나라 청년들의 애국 정신과 기상이 뜨겁게 맥박치고 있거니 정녕 우리 조국의 승리의 역사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속에서 자라난 이 나라 청년들의 불멸의 비원과 녹수로 빛나는 역사이며 청년들의 무한대한 힘과 열정으로 보다 큰 승리와 영광을 마련해가는 청년강국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귓전에 쟁쟁이 들려옵니다. 백두산 영웅 청년 1호, 2호 상호발전소를 훌륭히 일도 세움으로써 당의 부름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조선 청년들의 불굴의 정신력과 무궁무진한 힘을 만천하에 다시금 과시했다고 그리도 기뻐하시며 하시던 경냐는 원수님의 그 말씀이 바로 여기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우리 조국을 사상강국, 군사강국만이 아니라 청년강국으로서의 비용을 온 세상에 힘있게 떨쳐가시라는 경냐는 원수님의 웅지가 뜨겁게 맥박치고 있습니다. 청년강국, 이 얼마나 값높은 부름입니까?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강국이라 일컫는 나라들도 적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청년 문제가 긍지높이 해결된 나라는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꽃으로 사랑을 받고 사회의 가장 활력 있는 부대로 자랑 떨치는 우리의 청년들을 두시고 오늘은 새로운 시대여로 강국의 징표를 정립하시며 세계 앞에 당당히 내세워주신 경야는 원수님. 청년 강국, 그 부름을 다시 조용히 미어볼수록 언젠가 당의 사상과 의지로 숨쉬며 당의 두리에 성벽을 이루고 당을 따라 곧바로 힘차게 나아가는 계승자들의 대부대가 있기에 우리는 두려운 것이 없고 못해낼 일이 없으며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 것이라고 신조 말씀하시던 경야는 원수님의 자이런 영상이 가슴 뜨겁게 되새겨집니다. 이처럼 우리 청년들을 당의 믿음직한 족후대 익측부대로 여기시기에 경야는 원수님께서는 수많은 불의의 고전적 노작들을 발표하시어 청년운동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새로운 주체백년대의 날과 달들을 만 사람을 격동시키는 열화같은 청년사랑으로 수놓으시었습니다. 하기에 우리 청년들은 경야는 원수님께서 베푸시는 하늘같은 그 사랑과 믿음을 심장마다에 깊이 간직하고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어렵고 힘든 부모들의 남먼저 용략 달려나가 날의 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위원을 자랑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의 인간 증오사상과 배륜패독이 범람하는 썩고병든 자본주의 사회에서 청년들이 시대 밖으로 밀려나 사회의 우한거리로 버림받고 있을 때 당이 부르는 곳에 인생의 좌표를 정하고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 삶의 뚜렷한 다옥을 새겨가는 우리 청년들의 미로운 모습. 20살 꽃 나이에 7명의 부모없는 아이들을 신체력의 종으로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 처녀 어머니가 태어나고 남을 위해 피와 살도 소슴없이 주고 영예 군인들의 영원한 길동무가 되는 것을 청춘의 값높은 명예로 보람으로 여기는 미로운 청년들이 나를 따라 더욱 늘어나고 있는 가슴 뜨거운 이야기야말로 경야는 원수님의 청년 정치 청년 사랑이 나온 빛나는 결실입니다. 경야는 원수님의 따뜻한 손길 아래 자라난 선군 청년 전의들의 무궁무진한 힘과 열정에 의하여 부강조국 건설의 진경로가 자랑스럽게 열려지고 온 세상에 청춘의 기상과 위력을 남김없이 떨치며 승승장구해 나아가는 전도양양한 나라가 바로 위대한 우리 조국입니다. 그렇습니다. 경야는 김종운동기를 우리나라 청년운동의 진대 높이 모신 것은 청년들만이 아닌 이 나라 천만 군민의 가장 큰 행운이고 영광입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청년중시 사상을 끝없이 빛내어 가시는 경야는 김종운동지께서 계시오 우리 조국은 청년강국으로서의 불패비용을 남김없이 떨치며 영원무궁토록 번영할 것입니다.